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퇴근길에 올랐던 본방송 기사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울려나오는 아동 음악에 고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귀를 감고 들어보니 잘 알려진 노래였습니다. 2, 3은 6, 2, 4는 8, 또랑또랑 구급표. 나는 두눈 깜빡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 엄마 꽃고당 모이 좀요 999 나는 제꼭 대답해요 99는 81. 온 나라 아이들이 누구나 즐겨 부르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노래. 이 노래를 듣노라니 소중한 어릴 적 시절이 추억되고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품에 대한 생각이 가마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창작한 것은 평범한 글짓기 서조원인 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 선행공전에서 진행한 실력교육에 참가하였던 그는 당 모이를 주는 어머니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포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글에 담으려고 보니 펜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999, 999 하며 혼자 중얼거리다가는 묘자 쓰고 또 그러다가는 다시 북북 구워버리며 못이기던 등 엉뚱하고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99는 81. 어린 그의 마음도 창작의 기쁨에 넘쳤습니다. 순간에 굴줄을 달렸습니다. 노래 99는 81은 이렇듯 학생 선윤에 의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우연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첫 걸음마를 떼어준 어머니를 잊을 수 없듯이 자그마한 재능도 알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그 선생님들을 떠받들어주는 은혜로운 내조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없이 고마운 내조국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첫 순서로 노래 99는 81.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다섯 손가락.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엄만 물어요 몇점 맞았니 나는 건 없어 기뻐서 잡아주던 손 오늘은야 장군님 잡아주셨죠. 나는 많은 다른 목성 활짝 펼쳐요.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학급 덕모들. 우리 학급 덕모들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우리 학급 동무들 하나같이 순박해. 인사도 모범, 옷차림도 모범, 모두 다 모범이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씩씩해. 숙부도 1등, 달리기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제일이야, 제일이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선생님의 모습.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